하나님의 말씀 잠언 24장 지난주에 30절 31절을 했죠. 오늘 32절 33절 34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을 제가 읽고 32절부터 우리 33절이 아니라 34절까지입니다. 제가 30절부터 32절을 읽고 33, 3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황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아, 너무 많이 읽었네. 32절부터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픽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본문만 읽어도 충분히 찔리죠?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중에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교제를 주님 앞에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의 게으름과 연약함을 가장한 부주의와 부주의를 가장한 악한 선택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같은 삶을 되풀이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진전도 없는 이런 바보 같은 일들이 이제는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듣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와 변화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좀 부지런해졌습니까? 네. 글쎄, 뭐 다 집안 뚜껑을 열고 찾아가 보질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새벽 기도의 인원이 별로 늘지 않는 걸 보면 그렇게 부지런해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걱정입니다. 어제는 그 증황에 내가 게으른 자의 밭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올라왔고 뭐 지면에 덮였다 그 본문을 읽으면서 중요한 건 그거였죠. 그러니까 그 이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포도원을 망가뜨리고 밭을 망가뜨리려고 선택한 건 아니었다 이거죠. 그죠? 그랬는데 부주의와 게으름이 밭을 그렇게 망가뜨려 버렸는데 우리들이 흔히 이 부주의한 것을 우리들이 악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자신도 그 부주의함 때문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부주의 자체를 선택한 것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난은 피할 수가 없다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부주의하는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바탕에 깔려있는 게으름 때문이라는 거죠. 그 부주의하지 않으려면 그 인간의 모든 기관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됩니다. 아무 일이 없는데 만약에 이 지하철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몇 분에 몇 사람이나 대피할 수 있을까? 지금은 아무 일도 없지만은 만약에 전기가 나가면 어떻게 되나? 이걸 생각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 게으른 사람은 그런 선택을 안 한다 이거죠. 그리고 부주의한 것을 그냥 선택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주의한 사람들은 대개 게으른 사람들이고 게으른 사람들은 대개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중요한 줄거리의 하나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왜 이렇게 그 비교를 하는데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났다. 그래서 병행법 혹은 대꾸법으로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점진적으로 그 발전시키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게으른 사람들, 그러니까 아예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혹은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도 그 게으른 사람들이거든요. 돌적이가 문짝이 돌적이 위를 도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바쁘게 반복하는데 그 이상의 어떤 생각도 안 하는 사람, 특별히 영적인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뇌를 전당포에 빼놓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사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새로운 발전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어느 정도냐면은 그거 왜 하냐 그러면은 앞에 사람이 계속 했는데요. 이거 이렇게 하면 잘못되지 않냐?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의 부속품으로 창조되었으면 좋았을 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그 마음이,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의 밭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 성경에 마음이 없는 사람의 밭이라고 했잖아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통찰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쏟아서 충성스럽게 잘하려고 애를 쓰면 탁월한 지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지혜 따로 있고 충성된 사람 따로 있고 따로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중국의 전도 예화도 들었잖아요. 그죠?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전도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했냐 그랬더니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지난주 장부책입니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그랬죠?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근데 이게 히브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붙잡았고 내 마음을 두었고 내가 보았으며 한 교훈을 취하였노라. 그래서 여기 맨 앞에 나오는 보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보고가 단어가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아주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쓰여졌고 거기에는 아주 이례적으로 히브리어에서 주어 자체가 동사에 포함되어 있는데, 동사를, 동사 말고, 동사만 써도 되는데, 거기다가 주어를 다시 사용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를 굉장히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 바로 내가 상당히 중요한 충격적인 사건을 본 거예요. 내가 파악했고, 그것을 파악했고, 그리고 내 마음을 두었다. 이렇게 두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이렇게 세트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마음을 딱 고정시켰다 이거죠. 뭐에? 지혜 없는 자의 밭과 게으른 자의 포도원 그 광경에 자기 마음을 딱 두었다 얘는. 그래서 뭐냐면 그거를 정확하게 딱 파악을 했고 그거를 마음에 딱 두어서 세월이 많이 지나도 사진처럼 그것이 딱 자기 가슴 속에 찍혀서 잊혀지지 않도록 자기 가슴에 새겼다는 거예요. 새겼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림 같아요, 그죠? 표현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보았고, 이거는 눈으로 본 겁니다. 눈으로 봤고, 그리고 내가 하나의 교훈을 취하였다. 거기서 탁 이렇게 취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교훈이 뭐라고 나오냐면 뒤에 좀더 자서 좀더 눕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눕자 하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들이 지금 해설한 그 부분을 이렇게 보면 그 옛날에 그밭 옆을 지나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 없는 사람의 밭과 게으른 자의 포도원에 그래서 가시덤불이 도단하고 잡초가 온 지면을 덮어서 쓸모없는 밭으로 변해버린 것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그 광경을 붙잡고 자기의 가슴 속에 필름처럼 찍어서 간직한 것은 아니었다 얘기죠. 그렇게 지나가며 아무런 메시지도 거기서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면 둘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서 열매를 많이 맺는 밭과 그 다음에 과실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다시 말하면 부지런함에 있어서 깨어 있고 부주의함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이든지 또 하나는 자기도 그 밭의 사람과 심성이 꼭 같아서 그게 별로 이상하지 않은 사람. 그두 종류의 사람이 바로 무심코 지나갔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건 또 하나의 추측이죠. 비록 내가 잘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잘 산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못 사는 것이 안 보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자기 일에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은 쓸모없는 일에 오지랖이 넓지 않아서 자기 일에 열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일에 무관심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사람의 밭을 그러니까 보고 아무 의식 없이 지나던 사람들은 이 사람과 거의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각자 평가가 다를 겁니다. 아, 요새 게으름 시리즈 우리 남편이 좀 들어야 될 텐데. 그럴 수도 있고, 학교 갈 때마다 일어나라고 씨름을 해야 하는 우리 애들이 좀 들어야 할 텐데, 그럴 수도 있고, 시어머니 내가 복에 가서 달그락거리기까지는 퍼질러 자고 일어나지도 않는 우리 며느리가 들었으면 좋을 텐데,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뭐 사람마다 집안 사정이니까, 뭐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저런 사정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그 느낌이 얼마나 정확하지 않은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 스스로 부유하다 그랬지만 사실은 가난하단다. 라오디게아가 그 안약의 명산지였습니다. 로마 시대 때. 그래서 라오디게아 안약 그러면 우리로 말하자면 개성 인삼처럼 그렇게 아주 유명한 약이어서 제국 전국에서 그 안약을 사러 글로 와서 돈을 많이 버는 동네였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네 고약을 그걸 해서 눈안 보이는 사람에게 발라주는 명산지라고? 네가 눈이 멀었다. 그러니까 그 안약 딴 동네 사람한테 팔지 말고 너나 발라라. 예수님이 물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대강의 뜻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라. 그러니까 각자 다 자기의 판단에 만 비춰서 이렇게 보면은 정확하지 않은 거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항상 건강하다고 폼잡았는데 병원에 딱 가니까 집에 가서 유언하십시오 이런 진단 받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믿을 수가 없다. 이제 객관적이어야 한다 이거죠.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MRI 역할을 할수 있는 시금석을 하나 제공할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들인지를 잴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이겁니다. 게으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속에 적절한 분노가 정당하게 솟아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이다. 알겠죠? 똑같은 사람이다. 근데 이건 다시 둘로 나뉩니다. 그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 부지런한 것도 이 부지런함이 하나님께 감화를 입은 것에서 비롯되는 부지런함은 영육 간의 모두를 포괄하는 균형이 있는 부지런함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부지런이 아니라 그냥 조상으로부터 천연적으로 물려받은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별로 부지런하신 분이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아버지는 굉장히 부지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연로하셨지만 예전에 보면은 60이 훨씬 넘으셔서도 4시 넘어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을 4시 반 넘어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새벽기도 시간에 항상 일어나셔서 그래서 라디오 듣고 계시죠. 예수님 믿기 전이니까. 하여튼 참그 부지런함은 하여튼 감당할 수 없는 부지런이었습니다. 정말로 정말 부지런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근데 할머님이 좀 부지런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아버님이나 할머님 보면은 손자인 우리들을 보면서 제일 못마땅하는 게 젊은 애들이 늦게까지 늦잠 자는 거. 항상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여튼 깨우시려고 많이 해서. 그리고 젊었을 때는 왜 그렇게 잠이 많아요? 자도 자도 끝이 없잖아요, 그죠? 아, 뭐 젊지도 않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래. 어? 무릎에 바람 나올 텐데. 새벽에 일찍 일어났는데 왜 끄떡거려요, 그냥. 근데 정신없이 와. 그럼 나중에는 한 번도 아침에 평화로운 집안의 분위기에서 우리 삼형제가 잠을 깨는 적이 없어요. 항상 일어나라. 해가 동창이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면 소프라노가 막 나. 그 왜 그랬는지 참 몰라요. 근데 부지런한 사람들에게는 게으른 사람을 볼 때 우리 할머니 표현에 의하면 화직머리가 났네. 화직머리.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이 부지런함이 이 그 게으름은 말이죠. 이 육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게을러요. 그거는 거의 맞습니다. 근데 육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영적으로 또 형편없이 게으를 수 있습니다. 형편없이 게으를 수 있어요. 근데 균형이 있다 이거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지런하게 변화된 성품을 가진 성화의 진전 때문에 부지런해진 사람들에게는 이게 양쪽으로 다 부지런하다 얘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는 보면은 자기의 직업 활동에 있어서 심히 게으르거나, 저는 좀 심한 얘기지만요, 이렇게 그 게으른 사람들 있잖아요. 장사하든지 직장 다니든지 그렇게 게으른 사람들은 도태되는 사회가 돼야지만 그 사회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 자체가 건강해지려면은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업이 잘 되고 정직하고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은 기업도 잘 되고 그래야 되고, 뭔가 그렇게 부정직하고 남의 돈이나 후리려고 하고 그리고 고객을 한번 봐가지고 이용거리로나 삼으려고 하고 해서 허욕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회 시스템 자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무너져버려야 돼요. 망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예 처음서부터 얍삽하게 꾀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돈을 벌어서 이 사회에서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고 해봐야 패가 망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미리 깊은 인식을 갖게 만드는 그 사회가 아주 강력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일반은 종족 차원에서 보더라도 절대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음식점에 나란히 있으면은 맛없고 비싸고 불친절하고 더러운 집은 단합해서 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문 닫게 만들어야 돼요.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잘하고 이러는 집에 거기 계속 가야 돼요. 그 집을 자꾸 밀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데리고 그런 집에 가서 팔아주고 말이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장사가 잘 되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말이죠. 어느 가보면은 도대체 이 집은 여기 왜 존재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거는 완전히 그 집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지방에를 내려갔는데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진짜 너무해요. 그냥 건물은 그냥 그럴듯해. 그래서 들어갔는데 맛이 없어. 그거는 그렇게 맛이 없을 때는 점수를 딸 수 있는 거는 깨끗하면 되잖아요. 더러워. 근데 그 두 번째에도 실패했으면 직원들이 친절하면 되잖아요. 근데 물컵 갖다 놓을 때 항상 반은 쏟아. 탕! 세 번, 네 번 불러도 대답을 안 해. 그것도 망가졌죠, 그죠? 그러면 빨리라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기다려도 안 나와. 가지고 와. 저는 그런 집에 가면 항상 팁을 주고 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종업원을 불렀어요. 2,000원인가를 주면서 걔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죠? 그 장사하는 사람이 워낙 이 프레임 자체가 그렇게 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2,000원을 딱 주면서 야, 너 진짜 고생 많았다. 물컵도 세게 세게 갖다 놓고 정말인데 이건 너 애 많이 썼다. 걔네들 그 월급도 못 받고 얼마나 그 무슨 손님이 와도 재미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싫은 거야. 망하지 않을 정도로만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2층 올라간 대로 막 싫어하잖아요. 여기서 그냥 먹으라 그러잖아요. 네? 네. 아 이유가 없어요. 그건. 이게 올라가기 힘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항상 조금씩 팁을 줘요. 그래서 2,000원에 3,000원을 주면서 내렸어. 야, 진짜 수고했다. 아주 어려. 이제 뭐 고등학생 좀 됐을 거 아니야. 진짜 수고했다. 근데 있지, 이거 너 가져. 그리고 우리 간담회 주인한테 가서 좀 전해줄래? 뭐라 그래? 맛 되게 없다 그래. 저도 유별나죠. 근데 나는요, 그런 집에 가면은 막 화가 나.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살까? 어? 아니 그거 한 끼 못 먹고 나와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왜 이렇게 살까? 어? 참 이 민족이 얼마나 우수하고 훌륭한 민족인데 왜 이렇게 살까?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민족인데 왜 이렇게 살까? 제가 지지난주에 터키 갔다 왔잖아요. 제가 가서 말이죠. 태어나서 돈을 원 없이 쓰고 왔습니다. 가방 날려주는 호텔 보이한테 팁을 100만 원을 탁 줬습니다. 안 믿으시는데 진짜 100만 터키 돈 100만 원을 탁 줬어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막 웃는 거예요, 지금. 100만 원을 내가 막, 그냥 막 줬어요. 100만 원. 그 다음날 100만 원 또 줬어요. 근데 400불인가 500불을 공항에서 바꾸니까 6억 7,500만 원이에요. 다섯 명이 가서 그 점심을 먹고 나왔는데 계산서를 가져왔는데 1억 2,700만 원이 나. 변소 가서 오줌 한번 넣는데 25만 원이네요. 참 대단하더라고. 근데 껌 두 통 샀는데 200만 원 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100만 원을 그냥 이게 100만 원이면 한국에서 얼마나 큰 돈인데 탁 줬는데 800원입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 IMF 지하입니다. 근데 뭐 지금 80년대 초 정도 되려나요? 그래요. 근데 한국 특집이 거기서 방송이 됐답니다. 근데 IMF 때 이제 한국이 그걸 슬기롭게 극복한 거 그거를 이제 찍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그 터키 사람들이 전부 다 기이하게 쳐다본 광경이 뭐냐면, 그, 저기, 애기 돌반지 다 빼가지고 갔다가, 금모으기? 그 중에서 태반은 그게 그냥 기증한 거 아니에요. 기증한 거 한국은행에서 해가지고 기증 처리하고 나머지는 돈 주고 팔고 해가지고 다 해서, 그거를 녹여가지고 금괴를 만들어서 배를 싣고 떠나는 광경을 찍었는데 그게 30억 달러치였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한국을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이해 안 가는 민족으로 진짜 이해 안 가는 민족. 근데 그거를 텔레비 보면서 그 텔레비에서 그랬대. 당신도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본 모든 사람들이 미쳤냐 그랬대요. 그거 왜 하냐. 그러니까 이 우리 민족이 말이죠. 난 정말 우수한 민족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만 안 하면 돼. 요거, 이거만 안 하면 돼. 이게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이게 눈이 작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게을러서 그런 거야. 요령을 불러. 작게 노력을 드리고 많은 소확을 거두려고 그러는 거야. 제가요 가끔 음식점 가면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서 구사례를 듣는데 왜 그런 거 자꾸 얘기하냐. 근데 내 간에는 말이죠. 난 이민족을 사랑해서 그래. 진짜, 아니,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왜 우린 이렇게 사냐, 이거야. 그 오죽했으면 어떤 사회학자가 인류 역사상 합리적이지 않은 민족이 만불소득 넘은 게 우리가 최초였대요. 그래도 돈 주지 않잖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돼. 근데 이걸 이런 민족의 이 게으른 정신들을 누가 고쳐주겠느냐 말이야. 정치가들이 고쳐주냐고 자기들이 먼저 이렇게 하는데 안 된다. 돈 많이 번 사람들도 상당수가 정직하게 번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기대를 못해. 그러니까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이 민족의 정신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정말 개조하고 고쳐야 된다. 그래서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주유소 가도 불친절하거나 뭘 속이거나 뭐 이러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주유소 가지 말라 그래요. 문 닫아야 된다 이게 거기는. 그게 이 민족이 사는 길이다 이거. 돕는 길이다. 이거.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헛되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원초적으로 차단되는 그런 사회가 돼요. 그게 정직한 사회 아니냐, 이게. 근데 부지런한 사람들은 게으른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분노를 느낀 거예요. 그게 진짜 부지런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들은 비합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비합리적으로 살까? 어? 아니, 돈이 없으면 아껴서 써야지. 왜 카드를 수십 장씩 찍어가지고 그냥 막 긁어가지고 막 물건을 사드리고 해가지고 빚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 은행에서 돈 좀 갚아달라 그러면 까불면 파산할 거야. 이게 협박이나 하고 말이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으면은 적절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자기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 얘기해요. 그러나 또 한편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영적이고 신앙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정말 부지런한데 그럼 뭐하냐 이게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마냥 게으른 거라 이제 그런 사람들의 부지런함을 두면서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잠언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부지런함을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경험한 것들을 여기다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설교해서 그래요. 직업 활동 안 하던 사람들은 직업 가지려고 애를 쓰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다 빛이 되어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굳은 일이고 뭐고 그 나서서 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더라. 어? 아니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 주님을 위해서 죽게 섬기듯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으라 이게요. 근데 육적인 부분에서만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영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에 안 나옵니다. 왜 그렇죠? 물어보면 심파줍니다. 어떻게 주일날 이렇게 못 나오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버리적거리고 먹고 살아야지 누가 먹여줍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부지런해서 주일날 못 나오는 거라 얘기해요. 우리는 게을러서 못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본인들의 생각은 달라요. 왜 기도 안 하냐? 목사님, 우리 회사가 요새 말도 아닙니다. 퇴근할 때마다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퇴근합니다. 어? 그리고 뭐, 갈바람이 일고, 구조조정이 어떻고, 뭐, 막. 인간 사는 사회에 뭔 사연인 대로 없겠어요. 그런데 그것만 부지런한 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 우리가 지금 먹고 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밥을 좀 굶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서 젊은이들 보고 내 얘기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라. 직장 가서 세상에 판에 박힌 사람 되지 말고 바르게 살고 똑바로 하고 그래서 밥벌어 먹기 위해서 직장에 못 걸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목 치면 딴 데 갖다 붙여라. 거기만 생명 걸 필요 없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그렇게 사냐? 네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직장에서 너를 고깝게 보고, 그리고 신통치 않게 생각하고, 그런다. 너는 게으른 것도 아니고, 무능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 고깝게 보고, 너를 뭐 하고, 그리고 어쨌든 네가 이 신앙의 기본 틀을 휘지 않으면 도저히 그 직장에 적응할 수 없을 때는 치고 쳐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 하나님 새로운 길 열어주신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 있나 아닌가. 그게 문제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 우리가 그 직장 떠나면 그 직장 자기네가 손해야. 아, 요셉이 빠져나가는데 보디발의 집에 뭐 볼 일이 있겠어요. 진짜 발이나 보고 살지.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옆,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 자체가 복덩어리야. 그렇잖아요. 그 빠져나오면 복이 움직이는데 자기네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 그러나 잠시 후에 보면 알게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의 주인공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회사에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어요. 그 밑에는 부사장이 있고 전무들이 있겠죠. 상무도 있어요. 부장도 있으면 과장도 있고 과장이 있으면 차장도 있겠죠. 나는 그 밑이야. 그래도 그거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 만드시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보디발이 요셉이 상무였어요. 전무였어요. 그냥 히브리에서 끌려온 노예 한 사람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애굽에 복을 내리시고 온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그건 지위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의식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부지런하다면은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적절한 분노가 생겨야 된다. 왜 저렇게 살까? 저 황금 같은 시간에 저 곤고한 영혼을 끌어안고 뭐가 좋다고 그 이 세상 즐거움에 누러붙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육신을 보양하면서 자기 육신 편하게 하면서 본댔자 지금 그렇게 안 살아온 나하고 무슨 특별히 건강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난 장수를 보증받은 것도 아닌데 왜 저러고 살까? 그런 것들이 이 마음속에서 안타까움과 때로는 연민, 때로는 나는 저렇게 살 바에야 안 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언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을 게으르게 만드는 게으름의 악에 대한 적절한 분노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생겨나지 않으면 오늘 이 지혜자의 표현대로 내가 그것을 파악하였고 그걸 못한 거다. 제일 좋은 거는 자기 자신의 경험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그거는 가장 좋은 것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근데 때로는 그 경험을 자기의 것으로 하기에는 그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소유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 경험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고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경험을 할 수 없도록 차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얘기죠. 그렇죠? 가장 좋은 건 확실한 건 뭐죠? 게으르다. 영적으로는 바닥까지 내려가가지고 죄에 완전히 짓밟혀가지고 완전히 그저 완전히 그 그러기 된 상태가 되고 완전히 이렇게 그 고갈된 상태가 되고 육체적으로는 쪽박을 차다 차다 그것까지도 다 달아서 이제는 한 끼 양식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핍절한 상태가 되었다가 비로소 거기에서 게으름이 얼마나 커다란 해를 주는가 하는 걸 깨닫고 대오각성해서 새롭게 살면 간증거리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결론을 체험해 보기 위해서 그 값비싼 대가를 뭘 지불하려 그랬냐 이거죠. 지금도 별로 그렇게 영적으로 풍성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집도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더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가겠어요? 그 지혜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지혜 없는 사람은 이 쓴 거를 다 바켓으로 마시고도 이게 뭔지 다 마신 다음에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며 죽어가고 지혜로운 사람은 살짝만 입에 대보고도 이것이 위해한 성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거를 멀리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섭취하는 경험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인간의 이 지성과 이 인격 속에서 어떤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해석해서 그 해석된 결과의 정보를 자신의 온 지성과 영혼에 전달하는 그런 적용 능력에 관한 거라 얘기예요. 네? 그런 거라 얘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하는 걸 보면 너도 시험해서 그렇게 되면 얼마나 곤고한지 한번 경험해보라. 그렇게 말씀을 안 하고 경계하라.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 마치 그것이 자기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경계해서 너희는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라는 거거든요. 지혜자는 그랬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파악한 거예요. 파악하고 그리고 마음을 거기에 딱 둔 거죠. 그래서 그 광경을 착딱 찍어서 가슴에 딱 새긴 거예요. 지혜자는 왕이었으니까 밭을 갈 일도 없고 포도원에 가서 김을 매주어야 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들은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움직이고 꿈지럭거리면서 먹고 여태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까지 지난 날들을 이렇게 보면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게으르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경험하는 중이라고요? 아니, 대체 몇 주가 설교가 계속됐는데 아직까지 경험하냐고. 버려야지. 이게 그냥 설교 시간에 눈물이나 흘리고 돌아가서 똑같은 삶을 되풀이하면 돌적이 위에 문이 돌아가는데 기름치고 돌아가는 거는 똑같은 거야. 그냥 돌아가나 기름치고 돌아가나 참 비유가 절묘하죠. 눈물에 기름을 치고 돌아가나 그냥 돌아가나 소리가 좀 덜 날려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늦잠 자는 습관이나 새벽기도 안 나오는 이유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뭐죠?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싫으니까. 그래요. 내 기도를 새벽에 받으시겠다고? 참으시라 그래. 난 자야 되겠어. 왜? 내가 중요하니까. 그거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이 바쁘게 살았는데 주님의 장부책에는 빈둥그리면서 논 날이라고 빨간 줄 거져 있는 거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보십시오. 게으르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 경험했죠.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이 게을러요. 한편으로는 육적으로 너무나 바빠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봐야 할 시간까지 모두 개걸스럽게 먹어치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꼭 뭐하는 사람하고 똑같으냐면 돈 벌어서 절대 헌금 안 하고 혼자서 먹어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십일조고 감사하고 주일헌금이고 뭐 주일헌금이나 그냥 형식적으로 사람들 다 내니까 좀 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먹어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그게 우리 뿌리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뿌리인데 그것까지 잘라먹고 무슨 삶을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니 이렇게 기심을 길러서 이렇게 뭘 이렇게 잘라서 상추를 뜯어먹든지 팔을 잘라먹으면 아 위만 잘라먹어야 계속 나지. 그 칼을 뿌리에다 대기 시작하면 뭐가 남겠느냐고. 마지막에 뿌리 썩고 끝나는 거죠.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한꺼번에 수천 개 알을 뱃속에서 꺼내려고 확 찢은 거나 똑같지. 그 뿌리인데 그걸 건드리면 되느냐고. 그건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다 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쓸 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현저하게 욕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창조주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자기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왕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노예예요, 노예. 자유케 되었으나 스스로 종이 된, 스스로 노예가 된 자유인. 그래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보라. 게을렀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게을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회심의 은혜를 보존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계속 깨달으면서 은혜 받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마치 마음밭에 길가에 떨어진 말씀처럼 금방 사라져버리고 아무 여향도 미치지 못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삶의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삶 자신이 그걸 증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 자기 자신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고 무엇을 깨닫겠느냐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이제 곧 갑니다. 제가 그거를 위기처럼 느끼는데 저보다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얼마나 심각하게 살 시간이 없어요. 6시에 일을 시작해서 6시에 끝난다고 하면 자기 나이 가지고 한번 시간표를 그려봐요. 이제 오전에는 정신 못 차리고 잠 안 깨서 까불고 놀고 뭐 멍청하고 친구 찾아와서 놀았다 그래도 이제 해가 기울어서 2시, 3시 넘어가면 언제 이 많은 인생의 밭을 가려고 해요. 이제는 뉘우치는 마음으로라도 배나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 생활을 하고 죄와 싸우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던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해도 별로 진전이 없을 경우에 성화의 생활에 진전이 없을 경우에 그 진전이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죄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갈등이 많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이 영혼이 실증을 느껴. 실증을 느끼는데 육체가 게으름에 빠지고 싶어해. 그럼 둘이서 손을 잡는 거예요. 영적인 실증과 육적인 게으름이 손을 잡으면 그러면은 모든 신앙적인 목표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확 그 말하자면은 그 신앙의 세계로 깊이 거룩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실증 내서 빙빙 그리고 그러니까 아 좋은 비유가 생각나네. 그 물속에서 말이죠. 이게 죄의 물속에서 그래도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이제 그 나아오려 그래. 영적인 열심히. 그런데 이 바보같이 아니 이게 그 발에 이 저기 뭐야 그저 바지 그 여기다 저 가방을 맸어. 거기 뭐 금이 들었대나 뭐가 들었대나 말이지. 그거 빨리빨리 버리고 뛰어나 올라와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못 버리고 갈등을 계속 느끼면서 허비적거리는 거야. 근데 인간의 힘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 나중엔 지쳐서 수영을 못 한다고. 수영을 못할때 육체의 게으름이 와가지고 목에다가 커다란 바위 금메달을 하나 달아주는 거야, 이렇게. 커다란 바위가 달린 걸 상으로 하나 목에다 딱 걸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죄를 버리지 못해서 이 기력이 쇠했는데 거기에다가 육체의 게으름이 와가지고 큼지막한 돌멩이 가방을 하나 목에다 턱 걸어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바닷속으로 잠수하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얼마나 이 게으름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거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실패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실패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아무리 많이 설교를 듣고 그럼 뭐냐 이게 뭐가 바뀌었냐 이게. 맨날 설교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 뭐 하냐 이게. 삶으로 아멘을 해야지. 뭐가 바뀌었냐 이게.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미워해야 합니다. 게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 지혜자가 이거를 간파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마음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자신이 게을러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걸 보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보관해야 돼요. 잠시 휴식을 취하고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빈둥거리는 것은 꿀처럼 달았지만 그 휴식이 끝나고 나서 견디기 힘든 온 영혼이 죄의 가시나무에 뒤엉켜 있는 것을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러고 나는 얘기가 다 사는 게 이렇지 뭐. 그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뭘 기대하실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생각이 깊었노라.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뒤편에 나오는 내가 한 교훈을 취하였노라. 같은 얘기죠, 그죠? 마음에 두고 한 교훈을 취했어요. 그래서 깨달은 교훈의 결론이 뭐냐면 자자, 졸자, 눕자. 이게 죄예요? 아니 좀더 졸자라는 게 죄냐고요? 좀더 자자, 좀더 눕자 그런 게 죄입니까? 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을 파멸로 데려간다는 거죠. 어? 이게 파멸로 데려가는 거예요. 한잔 술이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고통 가운데 맞은 한 방의 아편이 그게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습관적이 되고 나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폐인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조는 게 죄냐, 자는 게 죄냐 이렇게 묻지 말고 그게 어디로 가는 징검다리냐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이 밀려오고 그다음에 궁핍이 밀려온다. 뭐 같은 말의 반복이지만은 그게 도적과 같이 강도와 같이 오고 그러면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좋은 것을 강탈해가지고 가는 거죠. 군사같이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불가항력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사에 반해서 자기 좋은 것을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강도죠. 사정에서 얻어가면 강도가 아니죠. 구걸꾼이지. 그리고 군인들이 쳐들어오니까 이건 불가항력적으로 탈취를 당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가운데 밭을 가꾸지 않아서 가시덤불이 올라오고 온 지면에 잡초가 우거지게 되었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내 밭을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는 하면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뭘 기도를 해. 가서 풀 뽑으면 되지. 정말 여러분들 속에 죄에 대한 가책이 있으면 부지런히 죄죽임의 삶을 살아요. 그럼 나중에 그 가책도 다 없어져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느껴진다고. 한쪽으로는 죄에 대한 욕망을 계속 가지면서 용서만 해달라고 주님이 나를 막아달라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신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셨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건져주신다. 그러면 부지런히 살아야죠. 그죠? 그래서 하루를 살고 나면 좀 피곤해야 돼요. 아니 노예들인데 하나님 섬기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안 피곤하겠어? 그러니까 그 피곤하단 말 너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세상이 다 그렇게 피곤한 열심히 일하는데 피곤을 딱 느낄 때 아 오늘 진짜 보람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오늘 진짜 열심히 살았다. 그러니까 힘들고 피곤하고 안 피곤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그리고 피곤과 고통의 정도가 내일 기동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지나친 것이냐 적절한 것이냐 그게 문제이지 절대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안락을 누리고 이렇게 사느냐 거기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달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 자신을 학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의무에 충실하라 얘기죠. 의무에 눈을 똑바로 뜨고 내가 지금 가장으로서 내 의무가 무엇이고 교회의 일꾼으로서 내 의무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자녀로서 내 본분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막대먹은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의 삶을 이어가려고 하면 성경에서 나에게 마땅히 부과하는 의무가 무엇인가 그거를 보고 그 의무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다 잘 살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못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저앉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의 일이다. 그죠? 그 아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가 무엇인가? 그거를 보면서 그 의무들을 내가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보라.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게으른 사람이라면은 이미 마음이 의무에서 떠나간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진 의무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으니까 책임지세요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무를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그 이상의 삶을 안 산다면은 그거는 게으름을 패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부지런한 삶과 영적 생활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냐면은 제 경험에 의하면은 성경도 그걸 지지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주님을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의무에 충실한 삶을 살았을 때에는 깨어짐이 풍부해요. 최선을 다했는데 영혼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밥을 굶고 말씀을 준비하고 눈물을 흘려서 편지를 쓰고 심방을 하고 다독거려서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선물을 사주고 진짜 창자라도 잘라내려면 잘라낼 정도로 최선을 다했는데 영혼이 변화 안 돼.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실망할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깨어지는지 몰라. 왜? 하나님,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역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그런 깨트려짐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아마 개겼기 때문에 잘안 됐을까? 내가 아마 열심을 좀 내면 될걸. 그러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내가 대충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 혼자 다 하려고 했던 것처럼 마음을 쏟아서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은 거꾸로 심정적으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이 너무 좋아서 자기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은 내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그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가족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지 않죠. 그왜 그런지 아세요? 가족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하는 일이 없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 예수 믿으셔야 돼요. 엄마, 교회 나가세요. 엄마, 내가 오늘 엄마한테 사형리 전해줄까? 내가 이것만 다 들어주면 엄마 용돈 줄게. 얘야, 너내 동생이지? 언니 말좀 들어봐라. 야, 너 이거 용돈 줄게. 너내 얘기 10분만 들어봐라. 이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은 가족 전도가 자기의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가슴이 막 저미는 거예요. 그러다 가족 죽으면 어떡해요? 주님을 우리가 무슨 낯으로 봬요? 그렇게 수많은 날 동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남은 가족들이라도 잘 전도하고 구원을 깨야 돼요. 근데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고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면 아주 굉장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안 하시잖아. 여태까지. 전도와 성화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야. 사람을 사용해서 하시는 거라니까. 나는 가끔 말이죠. 우리 교회 보면은 그 사람이 우리 교회도 안 다녀. 근데 찾아와. 나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동네에 사시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이 교회에서 전도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이 부탁받고 우리들이 안간 집이 없어요. 아세요? 금방 숨 넘어가서 죽어가는 집도. 여러분 그렇게라도 한번 해봤어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 내려가서 동네 가까운 교회 가서 제가 기도는 하는데 자주 와서 편지도 하고 애는 쓰지만 어떻게 제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못 돼서 그러는지 이게 가족들이 제 말을 안 듣습니다. 맨입으로 얘기가 뭐라면은 귤이라도 한 상자 사가지고 가서 전도사님 좀 부탁합니다. 목사님 정말 부탁합니다. 이 함자는 이렇게 되고요. 집 위치는 여기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집안 내력은 이렇습니다. 그거라도 한번 해봤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들이 가족들을 위해 쓰는 사람들은 통곡하는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이게 모든 방면에서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을 통해서 그 진수가 무엇인지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 실천을 통해서 진수가 무엇인지를 맛보게 되는데 게으름은 그 진수를 맛보지 못하도록 실천을 안 하게 만들어주는 이게 독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참다운 신앙의 맛을 볼 수 없게끔 우리를 아예 그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에 관한 책 읽고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 많이 한 사람 데려다 특강 즐기고 예? 거룩해져라 그러면은 거룩에 대한 강의나 들으려고 그러고 예? 충성하자 그러면 충성스럽게 산 사람들 데려다가 여기서 간증하라 그러고 엔조이하고 말이지 그 뭐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의무를 제시하고 이 의무에 내가 충실하고 있는가를 바라야 해요. 어? 의무에 충실하고 있는가를 바라야 해요. 그리고 충실하지 못하다면 그러면 깊이 회개하고 그 의무에 충실하지 못하게 하는 시간이 없어서 충성을 못한다면은 이거보다 사소한 일에 허비하고 있는 시간 집어치우고 여기에 쏟아부어야 돼요. 돈이 모자라면 이거보다도 덜 가치 있는 일에 쓰고 있는 돈을 절제를 해서 여기다 부어야죠. 건강이 필요하다면 이거보다 더 필요 없는 일에 소비하는 건강의 정력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여기다 쏟아부어야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살고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분초를 아껴가면서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주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무지와 그리고 세상 사랑과 방황 속에서 허비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도 갚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게으른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사랑에 깊이 누러붙어 있는지 보십시오. 이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시간은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편지지와 같고 시간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으면 주님 앞에 춤추고 노래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무대와 같아. 이제 이것이 지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몇 해 전에도 한번 그 얘기했지만 말이죠. 노동운동 많이 하던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전도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싶은데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게 목사가 될 수가 없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는 목사는 못 되겠고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싶은데 이것밖에 없어서 전도하고 다니는데 가끔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가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배운 것도 없고 갖춘 것도 없어서 더 크게 주님의 일을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언간생신 하나님이 저를 크게 써드리서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혹시 당신이 귀한 사명을 맡겨준 사람들 가운데 게을러서 그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힘드신데 그 사람 굳이 쓰실라 그러지 마시고 절 좀 대신 그 자리에 주시면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그 잡지를 제가 한 10년 전에 읽는데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아, 진짜 그렇겠구나. 어? 주님이 그렇게 쓰시고 싶어 하시는데도 뺀질대고 그렇게 게을러. 그런 사람을 보시면서 주님이 고통을 느끼실 때 이 사람의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때그때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남아있지. 만약에 그때그때 응답해주시면 우리는 벌써 날아갔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세워주신 자리가 하찮습니까?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자리가 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다 주님 드려야죠. 그 예수님 곁에 십자가에 함께 달렸다. 한 강도는 지옥으로 가고 한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갔습니다. 낙원으로 갔습니다. 그 평생 동안 지 좋은 짓 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은 한 번도 못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아보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께 자비를 구했더니 하필이면 그 많은 경건한 사람들을 버려두고 그 천하의 나쁜 놈 강도 그 놈을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첫 번째 동반자로 삼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이 많으시니까 기쁨으로 데려가셨겠지만 그 강도는 일생을 살면서 한 번도 누구를 섬겨야 할지를 몰라서 사람들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일생을 살아왔었는데 이제 비로소 누구를 섬겨야 할지 십자가에서 깨달았습니다. 자기처럼 죄인으로 몰려서 죽어가시지만 죄인인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도 그분은 절대 자기들과 같은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욕하고 때리고 침뱉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많은 십자가 아래의 사람과 옆에 매달려서 함께 욕을 하는 자기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보면서 이 죄인의 마음에 깊이 묻혀있던 선한 양심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일생 동안 같이 동업하며 살아온 동료를 꾸짖으면서 이 사람은 이분은 잘못하신 것이 없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죽거니와 이분에게는 옳지 않은 일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날 생각해 주십시오. 구원해 달라고도 말을 못했습니다. 나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그 강도가 얼마나 안타깝게 하늘나라에 갔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이제 비로소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누구를 위해 충성하고 누구를 위해서 부지런하고 누구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지를 알았는데 주님이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1년만이라도 살아서 예수님이 남기고 가신 고난의 십자가를 바울처럼 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며 자기와 같은 강도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사람에게 만약에 열린교회 마당이라도 1년 쓸다가 천국을 가라 그랬으면 뛸 듯이 기뻐했을 겁니다. 응? 뛸 듯이 기뻐했을 겁니다. 토요일날 청소라도 하면서 한 1년 섬기다가 가라 그러면 아마 뛸 듯이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허락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도보다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라. 응? 그래서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제가 어느 날 한 4, 5년 전에 깊이 내린 결론이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공을 들인 시간들은 아무것도 내 인생에 남겨준 것이 없더군요. 남겨준 것이 없습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지 말고, 그리고 힘 있는 대로 부지런히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애쓰다가 주님 나라에 같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부지런하게 해주시고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 분노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들이 게으름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온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